전국 산림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주최로 26일과 27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성, 림업성,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현장 일꾼, 3대혁명 소조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경영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이룩한 가치 있는 과학연구 논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